50 languages. 90. 아흔. 아흔. صيغة الأمر رقم 2. 명령문 2. 명령문 2. أحلق ذقنك. 면도하세요. 면도하세요. اغتسل. 세수하세요. 세수하세요. مشط شعرك. 머리를 빗으세요. 머리를 빗으세요. اتصل هاتفيا. اتصل هاتفيا.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ابدأ.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توقفوا.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دعوا ذلك.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قولوا ذلك. 말하세요. 말하세요. اشتروا ذلك. 사세요. 사세요. لا تكن منافقا.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لا تكن وقحا.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لا تكن فظا. 절대 무례하지 마세요. 절대 무례하지 마세요. كن دائما صادقا. 늘 정직하세요. 늘 정직하세요. كن دائما لطيفا. 늘 친절하세요. 늘 친절하세요. كن دائما مؤدبا. 늘 공손하세요. 늘 공손하세요. لتصل بسلامة. 집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래요. 집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래요. حافظ على صحتك. اعتني بنفسك.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كرر زيارتك قريبا. 곧 우리를 다시 방문해 주세요. 곧 우리를 다시 방문해 주세요.